것도 남은 게 없어요.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새라 해도 준날은 시인의 눈빛 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.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소리 시인은 시인은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.